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랑랑 영예군인 수지령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랑랑 영예군인 수지령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 내각 부총리 리주호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부장 조영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위원회 위원장 김숙일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연 건축 면적 9,900여 평방미터인 랑랑 영예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은 각종 식료 포장 주머니, 각종 규격의 수지용기, 일회용 수지밥과 곱부,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수지관 등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수지제품들을 대량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수지일용품 생산기지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소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영예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를 다정히 물어주시면서 군사복무의 나날에 발휘한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오늘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영예군인들을 고무 격려해주려고 찾아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주변의 풍치와 어울리게 특색있게 일떠선 생산 건물들과 보조 건물들, 수정이 좋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산뜻한 구내를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시며 겉보란이라고 주변 환경만 보고서도 영예군인들이 지니고 있는 뜨거운 공장애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 군인 정신이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치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장 전경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 교양실,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가 열린 해인 1970년 10월 탁상 선반과 볼반을 비롯한 몇 대의 설비를 차려놓고 간단한 절제일용품을 생산하는 자그마한 단위로 창립된 공장이 오늘은 3종 3대 혁명 붉은기 공장의 영예를 떨치며 온 나라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배려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시기인 2011년 10월 몸소 공장을 찾으시어 제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수록한 사진 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신상은 말할 수 없이 불편하셨지만 인민들에게 안겨줄 질 좋은 수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영예군인들이 대견하시어 그리도 기뻐하셨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언제나 이 나라를 잊지 말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한평생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은 생산 성과로 길이 빛내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공정관리체계, 품질관리체계, 전력관리체계, 업무관리체계로 이루어진 통합조정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해놓은 결과 일꾼들이 생산 현장 실태에 대한 실시간적이며 직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결심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질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필처럼 끝없이 흐르는 비닐필들과 갖가지 모양고운 다양한 형태의 도안들이 찍혀진 여러가지 식료품 포장재들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정말 볼만하다고 하시면서 팽창 압출기, 열봉합 절단기, 인쇄기, 합부기를 비롯한 설비들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포장재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인쇄의 질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집판 성령기, 수직업부 성령기, 대형 사출기, 자동 중공 성령기, 관 성령기, 관 접합기들의 만발을 걸어 일회용 수집합각과 고부, 운반용기, 수지관을 비롯한 수지용품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안의 모든 작업장마다에서 생산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가짓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쓸모있게 잘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높다고, 특히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식료품들의 질과 문화위생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포장재들을 손색없이 만들어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의 식료공장들에 보내주고 있는데 대단하다고, 영해군인들이 일하는 본때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정렬한 작업장마다의 주론이 늘어선 현대적인 설비들이 이미 있던 설비들을 개조한 것이며, 그 가운데는 수십 년간 사용한 것도 있다는데 새 설비와 함께 낡은 설비도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새 것처럼 만들어 생산에 참가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든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공장의 모든 기대들을 자기의 무기, 전투기술 기재처럼 귀중히 여기고 애호 관리하고 있는 영예군인들의 애국심이 나온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랑랑 영예군인 수지일용품 공장은 설비관리에서 본보기 모범공장이라고 온 나라에 널리 속에 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편의봉사시설과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셨습니다. 대중목욕탕, 리발실, 운동치료회복실 등으로 이루어진 편의봉사시설의 설립과 시공을 잘했으며 마음먹고 꾸린 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공장 종업원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나라의 보배인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으며 건강한 몸으로 자기 앞에 맡겨진 일을 잘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영예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는 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도 훌륭히 꾸렸다고 하시면서 운영을 실속있게 잘하여 종업원들 속에서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사 시절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잘 알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앞으로도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 결사관설의 기수 돌격대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랑랑 영예군인 수지령품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길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